쭈비쭈비땅 oh, oh. 쭈비쭈비땅 생얼 생얼란 oh, oh. 생얼 생얼란 끈잇 끈잇 젤에서 가라 갈라오디 쭈빗 같았냐 사양 끈잇 끈잇 좋아서 가라 갈라오디 생거 같았냐 지금 쭈빗 쭈빗 Yeah, Nick.